조선의 문화기술출판사에서 여러 종류의 도서를 새로 출판했습니다. 청소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영원한 넋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담은 도서입니다. 소설은 여러 등장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선군용장과 전사들 사이의 혈연의 관계를 펼쳐 보여주면서 인민군대가 백전백승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 해명을 주고 있습니다. 단편소설집 여명에는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전하는 10여 편의 단편소설들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근 20편의 풍자일화들이 편집된 봉이 김선달 이야기 3도 출판되었습니다.